상상도 못했어 이런 내 모습 모든 게 불확실한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너 상상도 못했지 이런 내 마음 어느새 나에게 다가와 살며시 스며든 너 태양이 지면 널 만나러 갈게 네가 외롭지 않게 달빛이 여전히 소중한 너 함께 할 거야 너의 슬픔들 네가 가는 모든 길 위에 내가 같이 걸을게 언제까지나 밤이어도 좋아 우리가 함께면 모든 순간이 빛날 테니까 태양이 지면 널 만나러 갈게 네가 외롭지 않게 Yeah.